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초순서로 너리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희철 작사, 허금종 작곡인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주체 75, 1986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 정치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의 운명과 미래가 굳건히 지켜지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고 있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명곡입니다. 가요가 담고 있는 심오한 사상은 생활적이며 소중 깊은 가사 형상을 통하여 감명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뜻이 깊은 시 형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면서도 열렬하고 뜨거운 정서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하여 한껏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에서 4분의 4박자로 흐르는 선율은 동족 이부분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소조식으로 이루어진 노래 선율은 종수적으로 고조되는 둘째 부분의 첫 악단에서 평행 대조의로 유동하면서 보다 강렬하고 지향적인 정서로 소종족 주인공의 한없는 긍지와 환희에 넘친 감정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선율은 마지막 악단에서 경과 보조 진행과 육도 조약으로 선율적 굴곡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2도 아래에서 모속하는 특색 있는 선율 진행으로 선군의 저곡을 빛내어갈 소종족 주인공의 교리를 안받침하고 있습니다. 은혜런 해와 별이 찬란히 빛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영원할 것이라는 참다운 초락적 진리를 심장에 새겨주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탁월한 선군 영장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밑에 더욱더 강성 본용하는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명곡으로 더욱 높이 올려 퍼질 것입니다. 그럼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경심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98, 200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사람들 모두가 친형제로 화목하게 살며 일하는 우리의 조국.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온갖 희망과 재능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인민의 사회주의가 바로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긍지없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친숙하고 생활적인 이 말 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주체의 한계를 변함없이 걸어오면서 우리 인민이 심장 깊이 새겨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손으로 보란듯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사회주의 락원을 일도세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습니다. 단순 3부분 형식으로 된 가요의 선율은 8분의 6박자 솔대조에 기초하여 전개되면서 가사 내용의 의미를 보다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요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심오한 예술적 형상으로 감명 깊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즐겨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